만수대 온독의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에 16일 진호가이 유다카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1조 5호 교토네투 대표단이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